백두산 절세 위인들의 형령 사적비 만대의 빛나라 불렬의 업적 이어가 자강도 장강군에 건립됐습니다. 23일에 진행된 준공식에는 도와 군안의 일꾼들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장강군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고장에 깃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의 길이 전하기 위해서 천연 화강석을 정이 다듬어 형령 사적비를 훌륭히 일떠 세웠습니다.